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청사 장공 높이 휘날리는 당깃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승리와 영광의 깃발이며 혁명의 깃발입니다. 음악 편지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당깃발을 우르르 부르는 인민의 노래. 우르르를 쓸어 눈부시고 새이미 솟구치는 우리의 당기. 약동하는 내 조국의 벅찬 숨결과도 같아 천만 자식을 따뜻이 품어하는 어머니의 넓은 품과도 같아 누구나가 세찬 그 포도김 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환희로이 우르르는 우리의 당기. 우리 천만 군민은 내 조국의 하늘가에 힘차게 날리는 조선노동 당기를 우르르며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주는 고마운 당에 대한 탐없는 흠모의 애정을 노래에 담아 토칩니다. 우리 사랑하네 율동의 붉은 당기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 어머니 손등 목소리 들려오는 불러빔 소리 아름다운 생을 안겨준 세상 제 세차게 펄럭이는 당깃발 속에 우리는 우르릅니다. 조선노동당의 진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교호하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고 하시며 나라의 근본인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고 미래에 희향한 모든 것을 당겨오신 우리 수령님들과 경외하는 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선화하는 조선노동당. 인민의 마음속에 정답고 눈부신 자태로 정깊게 새겨진 조선노동당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러르며 천만 국민이 부르는 이 노래, 어찌 고마움과 감사의 노래만이라 하겠습니까? 진정 노래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준 어머니를 더 높이 받도록 할 맹세의 노래, 신념의 노래입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당기요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그대 전생을 그 품에 바쳐 희망과 승리의 전부인 조선노동당의 깃발. 이 깃발 아래 굳게 뭉치어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어온 혁명의 천만리길을 경외하는 원수님을 따라 달을 이어 영원히 걸어갈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의 맹세, 울려가는 노래와 더불어 더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노라 오지 우리의 승리, 용이 위에 날리던 붉은 기폭이 마치와 낙과 붓을 아려새기고 혁명의 폭풍을 헤쳐온 우리의 단기빨. 향도의 이기빨 펄펄 날리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노도쳐가는 천만대호의 발걸음 소리 천지를 진감합니다. 간직한 깃발 혁명의 폭풍을 비춰왔소라.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길. 천만 심장 하나 같이 뭉쳐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인민을 품위하는 우리의 단기가 날리는 곳마다에선 노동당 만세소리, 일심단결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릴 것이니 무궁토록 휘날리라 우리의 단기여. 단기빨 따라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이 이 깃발 세대를 이어날린다. 목숨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 빠를 우르르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음악 편지물을 보내드렸습니다.